내가 내 맘을 가져가니 나는 너에게만 빠져 살래 자꾸만 맴돌아 그 느낌은 뭐야 아무도 채울 수가 없지 쉽게 말하면 없으면 난 절대 안 되니까 너 존재 자체에 감사해 이대로 참 대우기에 우리 붙은 내 맘이 식지 않을 것 같아 Oh yeah 좋겠어. 유난히 고요한 정적만 가득한 이 밤이 무색할 만큼 나를 어지럽게 세상이 빙돌던다 맘에 걸려니까 널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찾아갈게 너의 집 앞에